It leaves me feeling seasick, baby. 꿈 같은 현실 깊이 갇혔나봐. It spins me round and drives me crazy. 낮에 뜬 달 같은 나인가봐. 만약 나 혼자였다면, 혹시 널 몰랐다면, 포기했을지 몰라. Lost at sea, but my heart's still on fire with the burning desire. 다시 널 찾을 거야 운명처럼. I wish that you were love like me. 어제처럼 다시 이 손 놓지 말고. Every time my heart beats so 달맞춰 back 다시 turn the image and to look 운명에 낚여 나 운명에 낚여 나 When you hear my heartbeat, baby, you give me a new life, you give me a new birth. I feel your heartbeat, oh why? I've been losing my mind, I've been grabbing my shine. I knew maybe for you wasn't ready, maybe. But you designate me, had your resume, me. I've been calling your name in this universe. I got universe done. 너만 난 거에 이 우주가 빚어낸 남편의 드라마 같아. 수많은 아또에 헤매임 끝이 보이지가 않던 방황. 흐미로 속에서 나를 이끌어준 너. 너는 나의 빛이자 나의 구원. 이 비도 그쳐가 이제 네 손을 놓지 않을래.